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정권을 잡은 지 취임 4주년이었습니다. 4년 기념 기자회견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아마 본인으로서도 소회가 많았던 것 같고 분위기는 아주 무거웠습니다. 뭐 넥타이도 아주 까만 넥타이, 짙은 색깔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뭐몇 차례에 걸쳐서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측근 비리 뭐. 이런 거죠. 또 뭐, 대통령 사저, 내곡동에 있는, 뭐, 내곡동인지 세곡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저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약간 뭐, 사과성,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끝날 때까지 어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포퓰리즘, 막, 정치권에 쏟아지고 나오죠.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 4년을 돌아보면 글쎄요, 저야말로 참 유감천만입니다. 유감천만이고, 이명박 정부의 4년에 대해서 참 저야말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잘못되었다, 뭔가 잘못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지지율 속에서 대통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그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4년 전 2008년 1월 1일자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 같으면 이제 당선자 시절이죠. 12월 초에 이제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고 뭐 50만 표 이상 엄청난 차이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길승천하는 뭐 대단했죠. 뭐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의 기세라는 것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1월 1일자 연초 벽두에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죠. 제가 쓴 칼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때는 정규직 칼럼은 아니고 다산 칼럼이라는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제목이 보이시나? 여기 위에 제가 낙서를 지금 했습니다만, 실용정부, 그 고약한 어감, 이렇게. 그 당시 뭐다 새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 대통령에게 뭐 아부일색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시 칼럼이 좀, 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규재가 뭐 대통령에 불만 있나? 이제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야말로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그때인데, 실용정부 안 된다. 그 고약한 어감, 이렇게 쓰고요. 제가 여기 뭐 빨간줄로 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은. 그때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칼럼 내용을 약간 소개드리면. 사실 뭐 지금 와서,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아마, 절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참그 말이 지당한 얘기였구나. 그때는 아무도 이런 지적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잘될 거다. 실용정부 정말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그때 쓴게 실용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소수파가 다수파를 우회하고자 할때 쓰는 단어다. 왜 50만 표 이상 엄청난 세를 얻어서 출발하는 대통령이 그런 단어를 쓰냐? 공작는 것이 매다. 이런 정체불명의 단어다. 원칙과 이념이 없는 거다. 대개 이제 실용이란 단어는 사실 소수파가 이제 다수파를 공격할 때 또는 우회할 때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 덩샤오핑이 뭐 개혁개방 시작할 때 흑묘백묘 뭐 공작는 게매 아니냐? 뭐 검으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뭐. 열린우리당에서도 옛날에 소위 이제 경제파 에서 이제 실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실용 정책을 펴야 한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소수파였죠. 지금 그때 실용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던 파들은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일제히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뭐 김진표 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죠. 원래 이 실용이라는 말이 그렇게 좀이 기회주의적인 단어입니다. 사실은 뭐 잘해보자고 한 건데 뭐왜 그러냐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제가 이때 쓴 게, 기회주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탄생했다. 실용주의라는 말은 자칫 원칙은 아무래도 좋다. 돈만 벌고 보자. 뭐 이런 천민적 속성을 드러내는 간판으로 전락할 가능성만 크다.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는 실용이란 단어가 모욕적인 단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썼고요. 컴플렉스의 저런 행동이다. 앞으로도 실용정부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 실용이나 화합이라는 말을 내세워 당선자 주변에 정체불명의 기회주의자들이 득실될 것이 벌써부터 걱정된다. 이렇게 썼댔습니다. 시장경제라는 게 진흙탕을 굴러도 좋다는 천민사상이 아니다. 그때 실용이라는 말로 시장경제의 원칙과 이념을 우습게 만들지 마라. 국민화합이라는 말을 또 그때 썼는데요. 실용, 국민화합, 이런 말로, 화합, 이런 말로 구름처럼 몰려드는 허접한 정상배들의 기회주의적 공간만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함부로 갖다 쓰지 마시오 하고 이제 끝을 냈던 칼럼이었는데, 4년이 지나고 뭐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쓴 글이지만 4년 전에 1월 1일자에 썼던 당선자 시절에 썼던 이 글이 생각이 나서 다시 꺼내봤습니다. 글쎄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은 사실은 잘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개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게 우리나라 단임제니까 대개 이제 초반에는 아주 뭐 개혁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국민 지지도 쭉 높아집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당선되고 나면 오히려 국민 지지가 쭉 높아지죠. 높아졌다가 이제 일정 시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뭐 2보 떨어지고 1보 올라가고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줄기차게 떨어져서 30% 밑으로 뭐 어떤 분들은 20% 밑으로 뭐 이렇게 한 자리 숫자 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의외로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아주 두터운 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막 그 중에 일부는 아마 이 본인이 교회 장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심도 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해야 될 문제고 또 사실 저는 뭐 이 여론조사의 수치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실용주의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측근들이 늘 이제 염두에 두었던 하나의 국정운용 방식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은 중간 투표자의 정리라고 있습니다. 미디언 보터 세어럼이라고 하는데요. 미디언 보터 세어럼 중간 투표자 말하자면 가운데 있는 투표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개 보수파 30% 진보파 30% 말하자면 뭐 좌파 30%, 우파 30%, 나머지 뭐 중도파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형이 대체적으로 이제 이념의 지형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 참모들은 바로 이 중간 지대로 이념을 끌고 나오면 중간까지 전부 먹을 수 있다.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쭉 펴왔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중간 투표자를 장악하기 위해서 중앙지대로 나올수록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이념의 원칙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으로 일격을 맞고 나서는 급격하게 중간지대를 장악한다는 명분으로 나왔다가 오히려 중간지대까지 다 빼앗겨버린 그런 어떤 정치적 실패를 본격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잘한 면들도 많지만 지금 잘한 면은 다 잊어먹고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2008년도 집권하자마자 바로 국제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자들이 아주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마치 97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정을 연상시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달러 자금이 급격하게 빠졌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 능력,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보다는 밖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분입니다. 외국에 나가면은 뭐 어떤 지도자보다도 인기가 좋죠. 유럽에서도 인기가 좋고, 유럽에서는 인기가 좋은 게 이제 녹색 대통령이다 이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고, 미국 가면 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주 뭐 언변도 좋고요. 또 뭐 그렇습니다. 아주 프렌들리하게 접근하고 아주 이 오픈 마인드죠. 일본 사람들은 뭐 이명박 대통령 아주 좋아합니다. 일본 기업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아주 그렇죠. 근데 어떻든 이 국제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3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 자금을 얻어내고 일본과도 뭐 비슷한 금액, 중국과도 비슷한 금액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조기에 체결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제 다행히 잘해서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역시 그건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놓고 기억을 해놔야 되는 눈에 안 보이는 공적이죠. 그 열심히 이제 틀어막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외환위기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은 기억을 분명히 해둬야 되고 만일 우리가 그것을 평가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겁니다. 이제 통화 스와프를 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논란을 빚을 수 있는 건데 또 정규제 TV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도 아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소위 이 원화를 실세 평가한 겁니다. 노무현 정부를 아마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에 환율이 900원을 깨고 800원대로까지 갈 거다. 말하자면 원화가 굉장히 강세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다 생각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가들이 전부 그쪽으로 베팅을 했죠. 그게 이제 유명한 그 키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원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가 형편없는 종이 조각이 될 거다 하는 분위기가 경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 아주 뭐 형편없는 달러 베팅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중소기업들이 그 키코에 물려서 뭐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됐는데 결국 그 비정상적인 환율이 지금도 1150원 뭐 1100원대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만은 이 1100원 뭐 그때 900원을 놀고 있었으니까요. 1100원으로 따지면 그건 20% 이상 평가 그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어떻든 환율이 시장 실세대로 1100원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텄다 하는 점도 기억을 해둬야 될 겁니다. 그 일부에서는 이제 그게 대기업 수출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냐 뭐 내수 진작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수혜계층은 누구였느냐? 환율 정책의 수혜계층은 대기업들이 더 큰 수혜를 받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환율을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만 고환율 정책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결사적으로 지금도 고환율 정책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왜?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는 무조건 자기 실세보다 약세통화를 갖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건 뭐 독일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나라들하고 같이 뭐 유로를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독일은 유로라고 하는 단일 통화 체제를 유지하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리스 같은 애들은 나라들은 무조건 불리해요. 그리스는 그 불리한 걸 선택했죠. 자기 실력보다 더 비싼 돈을 썼기 때문에 외채를 아주 쉽게 가져다 쓴 겁니다. 이제 그 꿀맛 때문에 그리스 같은 나라는 유로에 들어갔던 거고 독일 같은 나라들은 어리석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을 유로라는 풀 안에 끌어넣음으로써 자기 실력보다 훨씬 약세통화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세통화를 자국통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무슨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는 중국산 수입품을 많이 쓰는 서민들에게 무슨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인 것은 전혀 아니죠. 만일에 어떤 경제학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가 있다 그러면 경제학은 당파적인 사람입니다. 당파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어떤 나라든지 자국 통화를 적어도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의 99.9%는 자국 통화를 약세 통화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달러가 들어오니까요. 그지 우리 외환 보유고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약세 통화를 만들어서 쌓아놓은 것이고 그 약세 통화를 만드는데 지금 일본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경제가 저렇게 죽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뭐 중국과 미국 간의 위안화 문제를 가지고 늘 갈등이 많은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어떻든 시장 실세대로 갖다 놨다. 좋게 표현하면, 물론 괄호 열고 닫고 약세를 좀 유도했다. 그 다음에 통화 스와프를 제대로 체결해서 2008년도에 터질 수 있는 국제금융위기가 한국 외환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과정을 아주 제대로 틀어막았다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한 것이지만 한미 FTA를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 하는 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부수적인 몇 가지 대통령이 행정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은 최선을 다했다 하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전 지금 잘한 것만 몇 가지 추려서 얘기한 겁니다. 잘한 것 못지않게 이제 못한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 지금 잘한 건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떻든 행정수반으로서 외교를 잘했다. 외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지금 너무 국내 문제에만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뭐 외교의 중요성, 뭐 또는 안보의 중요성 이런 건 많이 잊어먹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은 비교적 제기를 제대로 밟았다. 또 물론 국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에 대통령이 오히려 확전을 자제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죠. 이제 이런 점은 분명히 이제 지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때 연평도 사건 같은 때 대통령이 말하자면 강력한 응징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오히려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어떤 기본 토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미련을 주고 정상회담에 계속 집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 애들은 이제 계속해서 말하자면 자기 논리를 가져가는 거죠. 한국이 사실은 한국이 뭐 원칙이랄 게 없습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 이쪽에서 원칙이 있어야 저쪽에서도 저 대책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저쪽에서 종잡기 어렵죠. 오히려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원칙을 분명히 해주면 저쪽에서도 이제 한국은 저런 원칙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대책이 나오는 건데, 한국인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밖에서는 원칙 주장해놓고 뒤에서는 중국 가서 계속 쓸데없는 대화나 남북정상회담이나 뭐 어떻게 해볼까 하고 협상이나 하고, 물론 그 협상에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외교 전반적으로 잘했다. 뭐 경제 외교도 물론 포함되는 겁니다.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틀어막았다. 또 환율 정책을 어떻든 정상화시켰다 하는 그런 점은 일단, 뭐 747 이런 얘기가 사실 좀 웃긴 얘기죠. 뭐 747이 안 될 거다 하는 것을 누가 뭐 몰랐던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건 하나의 목표치였으니까요. 747을 못했으니까 약속을 안 지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도 약간 당파적인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공격을 위한 공격이죠. 747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될 것 같으면 뭐 누가 그걸 못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 4년의 긍정적 측면도 일본에 있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